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끊임없는 핵무력 증강책 등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극히 엄중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발표한 담화를 17일과 18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 국제방송망,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치 통신, 인테르확스 통신, 신문 부즈글리아드, 젠트르 텔레비전 방송, 스푸트니크 방송, 인터넷 통신 에르베카, 모리타니의 인터넷 신문 알샤르크 알요음과 이르샤드를 비롯한 인터넷 통신들,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볼스카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전문 또는 요지를 보도했습니다.